특별법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정돼야 되는데 자동상정되긴 하는데 그때 자동상정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야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추천 의원을 6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당으로 바뀌었죠. 네, 여당으로 바뀌어서 3명밖에 추천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왜 그러냐고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서 11월 18일에 국회는 답하라 그래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입법을 위한 촉구 행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에 광화문 광장 이제 4.16 광장에서 출발해서 국회까지 행진해서 구호는 뭐 세월호 직립 미수습자 수습 또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이기 특조위 설립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진실방해 자유한국당 해체 국회는 답하라 뭐 이런 행진 구호를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저께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 이야기 해가지고 피해자 증언이 있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분노를 일으켰다가 왔네요. 고창석 선생님 11월 11일 오늘 목포 신항에서 연결식이 있고 이제 오늘 출발을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사흘간 장례식을 치른 후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하십니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현충원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그럼 고창석 선생님은 지금 유해가 발견돼서 그런 건데 양승진 선생님은 아직도 세월호 안에 계신 거죠.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아, 지난주에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다 날로 보내셨더라고요. 나 진짜 나름 편집합니다. 그 중간에 편집하라고 중간에 딱 띄워준 건데 편집 안 하고 그냥 다 내보내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GTQ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게 녹음하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시간 안 줄였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에 몰라 몰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해요. 알았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참미공주는 이번에 거기 가서 아무 일 없. 크게 기억도 안 남네요. 아 참 상주에 갔었네요. 자전거와 곶감으로 상주의 한우를 먹으라고 다 주변에서 그랬는데 못 먹고 왔어. 왜? 왜? 아, 왜요? 왜? 고기를 팔긴 팔더라고요. 갈비 등갈비를. 근데 뭐 벨기에산 프랑스산 아 진짜요? 플러스 국내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금 수능이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어때요 네. 부모님으로서 제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 운하고 아이 낳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 방바닥 재판은 받아봐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봐야 아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 있는 옥수수 수염차 저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그거 지방의 모텔 안에. 모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박정희 네. 동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 기념관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건 아니고 그 근방에 어디 이제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에가 높잖아요. 네. 높아가 높은데 노컷뉴스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얼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천 아,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세워놨는데 거의 네, 5m 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혜원 국회의원. 그분이 맛보고 그분이 알아보셨대요. 서울시에 아, 알아보셨는데 예. 박정희 기념관 설립이 2001년 고건 시장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 대선 공약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상암 택지 개발 지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공공 용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상이나 기념비, 조형물 같은 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건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군요. 네. 보관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흉물스러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닐 때 항상 그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섬짓섬짓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3시 상암지구에 모이나 봐요.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이상한 사람 모양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걔도 만만치 않게 큰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 모형이 세워놨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만약에 박정희 그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 맨날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동상이 과연 제대로 세워지기나 할 것이며 세워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다. 조그맣게 안 보면 몰라도 페북 아니면 인스타에서 봤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아, 인스타도 아세요? 제가 요즘 인스타. 아, 정신 없겠다. 인스타하고 페북하고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인스타를 안 해봤어요. 나도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인스타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아.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더 많아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짧게 짧게. 사진을 반드시 첨가해서 올려야 되나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워낙 기계치라. 인스타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나요? 풍주의 이모콘티만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친구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내용이 똑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좀 신선한 거는 그 연예인들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 하고 연예인 외에 연예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이어도 되게 인기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동영상에 그 유튜브에도 인기 있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것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왔었죠. 트럼프 아, 다들 잘 보셨나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되게 점잖게 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긴 해요. 사진들을 보면 일본의 일왕하고 인사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사하는 모습, 시진핑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 다 달라요. 표정이. 일왕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치는 식으로 굽신거리는 그 모습은 아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 좀 더 친숙한 그런 표정이었고 시진핑하고 찍은 사진에 보니까 거긴 나라가 좀 추웠나 봐요. 뻣뻣하게 서 있는데 시진핑이 양복 위에 코트를 입었는데 추웠는지 주머니에다가 양손을 꽂고 있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가 한번 다시 딱 쳐다보니까 주머니 손을 딱 빼더라고요. 아, 네. 그거 보느라고 트럼프가 왔죠. 네. 왔다가 이제 우리는 어쨌든 손님 맞이를 해서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나섰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지. 문 대통령님이. 예.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미국 트럼프하고의 어떤 뭐 정상회담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박근혜라면 이명박이라면 아 좋아 잘 뽑았어 막 이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트럼프 왔을 때 치타대가 원래 그런 했었잖아요. 게 있었어요? 원래 그런 게 없었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해가지고 최고 예우를 받았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치타대를 국빈 방문할 때 할 수 있게끔 한 거였대요. 근데 나라가 뭘 했었어요 말이지.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하니까 너무 멋있었어. 트럼프도 자기 트위터 공식 화면에 치타대가 자기네 맞아주는 거 해놨으니까 대대적인 광고 효과였던 거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많죠. 되게 짜잘하게. 독도 새우도 그렇고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포옹한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포옹했다는 그 사실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왜 그걸 그렇게 부각시키냐고 또 얘기를 하죠. 두 나라가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단순히 오신 거고 인사한 거고 포옹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하고 일본은 굉장히 민감하죠. 독도 새우권도 그렇잖아요. 공식 만찬에 독도 새우가 올라왔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기자들이 쓰면은 독도 새우라고 쓰지 다른 새우라고 못 쓰잖아요. 일본 애들이 발끈하는 거지. 트럼프는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언배할 때 술을 마시는데 트럼프는 콜라를 아 진짜요?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통 콜라를 마신대요. 만찬 할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술 이름이 풍정사계라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거래요. 근데 지금 그 품절돼 공식 만찬주로 올라와서 아, 그건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술인데 품절이고 손으로 직접 빚어가지고 생산하는데 100일 이상이 걸린대요.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없대요. 만찬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360년 된 간장으로 한 게 있대요. 미국의 역사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정말 극진하게 대우했다.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의미가 담겨져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스토리도 있고. 독도새우만 알고 있었네요, 저는. 아, 그러니까 독도새우도 WIPO로 공식 지정을 해놓으면 지리적인 표시 등록이 가능하대요. 황교익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법에 따라서 독도새우라는 명칭을 등록해놓고 다시 WPO라고 UN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있대요.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독도라는 것 자체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국제공용어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 거죠. 그거 한번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CNN 기자가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아니요. CNN 기자가 문재인이 트럼프로 다룰 줄 안다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찬도 주제가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그날이 1주년 되는 해였대요. 취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이 벌써 1년 됐어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 파티 겸 해서 벌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해요. 아베도 되게 그 골프 광이었 이제 그 트럼프가 골프 광이어가지고 네. 그날 같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골프 쳤잖아요. 골프 치면서 벙커에서 부르는 것도 동영상 되게 많이 떠있는데. 아, 그 영상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일본의 비단영어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상자다 잉어밥을 숟가락으로 네. 퍼서줬대요. 네. 트럼프가 숟가락으로 푸다가 통째로 그냥 한꺼번에 쏟아부은 거지. 그랬더니 댓글에 열대를 죽이려고 환장을 하지 마 이런 댓글이 막 올라서 요거 바가지로 먹은 거야.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처음엔 숟가락으로 둘 다 이렇게 퍼서 준 거예요, 아베가. 근데 중간에 아베가 박스에 있는 거를 통째로 뿌려준 거지. 그거는 장면이 안 보이고 그거를 따라한 트럼프가 버린 것만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졸지에 트럼프는 이걸 더 바가지로 먹은 거지. 아,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네. 그냥 이렇게 부은 건데. 아베가 트럼프 딸이 하는 아방카 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빈곤 여성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았는데 거의 일본 돈은 57억 엔 정도 되는데요. 57억 엔이면 얼마라는 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 저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 합의 금액 10억 엔밖에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새끼지. 일본에서. 그러니까 말은 10억 엔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 같지만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딸이 뭐 세계 여성 등 그 기금은 57억 엔이라 내놓는다고 하니 참 나쁜 놈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인도네시아 방문할 때 거기도 국빈 대접을 해줬잖아요. 공항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거기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인 사진 네 개를 엄청나게 크게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 갈 때 거기 대통령의 장녀가 K-POP 되게 열렬 팬이라고 해가지고 엑소의 사인을 받아서 CD를 전달했다고. 아, 정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서민적으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아, 조코 거기 대통령궁에 식수를 심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나무 심어주는데 우산은 서로 받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너무 좋았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홍종학 장관 후보 청문회 했는데 19대 국회의원 때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의지로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파파이스에서 그분 나왔을 때 자랑하시는 걸 들었는데 수제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끔 주세법의 규제를 그 이후로 그래서, 수제 맥주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수제 맥주들도 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중소기업 장관이 되시면 중소기업 활성화하실 거라고 이석현 국회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홍종학 의원 청문회 최고의 짤 이래가지고 음모 정우태 저녁을 먹고 50분 늦게 청문회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조는 장면을 누가 캡처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수행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일하는 중인데 청문회면은 술 먹고 와서 자고 있고 말이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뭐요? 해줄게요. 네. 안철수가 하상 바오로라고 세례명을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도 대경이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천주교에서 받은 하상 바오로 세례명이 우리나라 옛날에 순교자 중에 정하상이라는 한국인 이름을 따서 앞에는 하상 이름을 붙이는 거고 바오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티모테오스의 스승이래요. 근데 티모테오스의 세례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누굴까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에요.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네. 책 읽은 얘기를 할까 해요. 네.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남아있는 나날? 네. 정말 남아있는 앞으로의 지나온 얘기를 하고는 있죠. 네. 하고는 있는데 오래된 영국의 스티븐스라고 하는 집사가 전직 총무였던 켄턴 양한테 일주일 동안 자가용을 그리고 찾아가는 여행을 하면서 지난 날 자기가 달링턴 홀이라고 하는 곳에 집사로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켄턴 양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쓴 책이에요. 네. 그 사람에게는 그 집사가 오로지 집사의 역할로만 했던 분인데 오랫동안 집사가 섬겼던 집주인이 네. 그 당대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화려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규탄받으면서 쓸쓸히 네. 돌아가는 가면서 이 전체 집이 다른 집으로 팔리기는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만찬이 있었는데 만찬을 할 때 손님이 다리가 부었어요. 손님의 다리를 치료를 하느라 자기 아버지가 임종을 못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그곳에 이제 같이 있는 집사 하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집사가 켄턴 양을 사랑했는데 결국에는 켄턴 양이 떠났거든요. 사랑하는 여인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외면했고 그런 상황을 과거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계속 외면하고 부인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최고의 집사의 본분으로서 그게 다였던 거지 그 사람은. 그러면서 앞으로에서도 지금 새로운 주인을 내가 어떻게 또 잘 모셔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끝나는 나도 워커홀릭처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 동생이 장가갈 때에 네. 그때 마침 공연이 있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바로 올라갔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사진은 다행이네. 부모님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는데 공연을 진행을 해도 공연 큐를 잡아야 된다면 아 나는 어떤 스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했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직업에 완전 빠져있는 그렇죠. 상황이. 예. 근데 스티븐스라고 하는 집사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훌륭한가 되겠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26년이라는 그 영화 같이 본 적 있죠. 아, 네. 강풀의 웹툰으로 나오고 그쵸. 거기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전두환을 묘사한 그 네. 독재자를 보필했던 경호원인가 군인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지금 그게 그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인정을 네. 못하고 그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리고 대표님의 예. 아버님이 굉장히 아파서 아프실 때였어요. 예. 근데 얼마 있으면 걔네랑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하나 예. 저 대표님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제 기도했잖아요. 아. 그 전에 아.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제 그쵸.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이후에 남아있는 나날을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조금 고민해 보는 그 책을 보면서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춘천에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조금씩 예전과 다른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 부쩍부쩍 생기네요. 아~ 남아있는 하나 책도 보면서 그 책도 보면서 조금 이전과의 삶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게 꼭 직업은 아니더라도 삶의 그쵸. 방식이나 태도를 그런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하게 되네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뭐래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요즘 나 위주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왜 변했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하죠. 예전에는 그런 소리 듣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계속 맞춰주고 했는데 지금은 네. 그래야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좀 나 위주로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이 나한테 들려주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생활은 예전보다 좀 나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의 정신세계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누가 코 훌쩍거렸습니까? 아, 좀이다. 들어갔습니다. 네,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자, 헌법은 총 130조로 되어 있고요. 이 130조가 10장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9번의 개정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4장 정부 중에서 제2절 행정부 그 중에서 사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이면서 대통령 소속이라며?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인 거를. 근데 요즘 공무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시킨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검사들이 할 말인지. 이문정 검사가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 어떻게 시킨다고 나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와 쓸 일이냐고 이게 기자가. 그러네. 시켜서 한 일인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기사화해서 그거를 이슈화한다는 것 자체가 못된 사람이죠. 대통령도 공무원이긴 한데. 조간 브리핑 혹시 들으셨어요? 어제 금요일자 거? 이완배 기자가 경제 속살 코너 하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롯데 네, 얘기를 했는데 콩가루 집안이라고 네, 막 네. 롯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기사를 이제 내려고 하실 경우에 네.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 그거는 모르겠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돈으로 도와주 겠다는 얘긴 거지. 그 여태까지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또 메일이 왔더래요. 네. 그 이제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한 거, 이제 롯데 회장에 대해서 또라이라 그랬나 아무튼 무슨 아무튼 무슨 발언을 했는데 적절치가 않다고 네, 그 네. 기사를 내려달라고 안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완배 기자가 거기다가 이제 답신을 그렇게 했대. 제발 하라고. 제발 해서 법적으로 네. 한번 낱낱이 공개를 해보자고 기다린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계속 하고 있는 짓들이 그런 짓들인 거예요.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이거 생각이 나서 제가 2009년도 3월 23일 날 이명박이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하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웃긴 거죠. 뉴스공장 들으면 맨날 틀어줘요. 그거.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뻔뻔스러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거지 쥐새끼 진짜. 혹시 그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다들 하셨나요? 아, 그럼요. 해야죠. 근데 내일 출국하잖아요. 11월 12일 두바이로 내일 갑니다. 그 뭐 4대강도 감사를 몇 번 했죠. 지금 두 번 하고서 또 한다는 거죠. 4대강 얘기만 나오면 걔네들한테 퍼서 먹이거나 물에 한번 담갔다가 뺐으면 좋겠어 정말로. 근데 아직도 계속 건설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추진 중인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거죠. 씁쓸하네.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카드를 볼게요. 네. 상상해보세요.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5호가 써있어요. 맨 아래에 더 데빌이라고 악마라고 쓰여있어요. 그림을 일단 딱 보시면 되게 어마무시해요. 검은색 바탕에 덩치가 큰 악마가 앉아있어요. 어떤 악마냐면 머리 위에 염소뿔 두 개가 있어요. 염소뿔 사이에는 오각형 별이 거꾸로 뒤집혀 있고요. 얼굴은 염소처럼 생겼지만 다른 부분은 사람 모습을 한 반인반수입니다. 악마 등 양쪽으로 박쥐날개 모양의 커다란 날개가 펼쳐져 있어요. 왼손은 지옥을 향해서 횃불을 거꾸로 들고 있고 오른손은 선서하는 모양으로 위로 뻗어 있어요. 악마의 무릎 밑으로 양쪽에 벌거벗은 두 남녀가 목에 사슬을 감고 있습니다. 여자는 포도꼬리를 하고 있고요. 남자는 불의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데빌 카드는 절제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요. 유혹에 약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타인을 구속하고 압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강박적인 심리나 불안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타로 카드에서 타로를 뽑을 때 이 데빌 카드가 나오면 망했다라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속을 느끼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면 악마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연도카드 15번 더 데빌은 어떤 해일까요? 15번 더 데빌 연도카드의 키워드는 메타리얼리즘입니다. 물질적이죠? 실질적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예요. 실제로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나한테 뭔가 뜯어먹을 게 생기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부정적인 에너지에 도취될 때 무모한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과시하는 데 쓰죠. 이때 남들 눈에는 내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나한테 뜯어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남들이 내게 원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제안들을 나한테 하죠. 이럴 때 덥석 무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데빌 카드가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많은 제안 속에서 타인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 기대치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쓸모는 내 자신보다 남들이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제안을 받아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쓸모가 무엇인지. 악마에 매여 있는 것도 내 의지고요. 네. 그 벗어나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고요. 그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림에서 보면 목을 감고 있는 사슬이 꽉 조여 있는 게 아니고요. 느슨하고 헐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3년을 보느냐 한번 보면은요. 12번 더 행맨의 해. 예전과 다르게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뒤집히는 해고요. 13번 데스의 해.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를 깨닫는 시기이고요. 14번 템퍼런스, 확실하게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번 더 데뷔를 맞이한 거거든요.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16번 더 타워에서 그 감옥,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도 카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변해요.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모든 답은 나한테 있어요. 가장 나답게 헤쳐나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것 같고요. 올해 15번인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 나의 강점이 뭔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아시고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쓰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15번을 맞으신 분들, 4월, 5월, 6월에는 절대 절대 절대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돈을 꺼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주쌤의 수비야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모 올해 10... 돈 꺼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 꺼줬죠. 그거 못 봤습니다. 브라보!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또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둘 셋 넷 다섯. 고개 드는 그대여 눈을 떠보게 겉옷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풀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서혜순 씨. 아, 무죄가 났더라고요. 서혜순 씨가 이상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그리고 엊그저께 재판장에서 최순실이 자기는 오늘 태블릿 PC 처음 봤다고. 국빈 만찬에 초대된 박효신 가수가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 오는 행사가 잇따라가지고 노래를 불렀었대요. 근데 1절을 다 부르고 간주하는 사이에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왔다고. 행사 다 끝났으니까 내려라고. 누가? 그때 이명박 때.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초대 가수로 부른 게 아닌가라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가사에 음미하라 그랬다는데 청와대에서. 야생화? 초대되신 분들 중에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오셨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었죠. 네. I can speak. 그 영화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번에 광복절 행사 때 그 초대되셔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가셨다가 김정숙 여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그 이제 청와대 초청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초청해 주신 거라서 되게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초청해준 것도 고마운데 대접을 잘 받으셨나봐요. 따뜻하게. 사진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 할머니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불편한 거 없으신지 계속 배려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다고 꼭 전해달라고.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맞아요. 예. 오늘 그래서 지금 생존자가 네. 33명이시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으셨죠. 근데 연세가 돌아가신 분도 93세신가 그러시던데 할머니들이 솔직히 보면은 지금 이 정도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계절 한 계절 한 계절 넘기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계절 넘기실 때 넘기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가시더라고. 힘드신 그러니까 계절 바뀌는 게 힘든 거지 몸에서 바뀌 자체가. 네. 그런 거 보면은 할머니들 좀 계실 때 빨리 해결이 되면 네. 좋긴 하겠는데. 그러게요. 아베가 정권을 계속 연장 투표에서도 국민 투표에서도 이긴 거 보면 총선에서 참 쉽진 않은데. 네. 네. 근데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희망을 걸어보. 희망의 나라로 갑시다. 마칠까요? 가지올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0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둘, 셋, 넷, 다섯!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먼동이 떠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백